김영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청년동맹 대피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피단은 또한 청년운동사적관, 평천혁명사적지,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, 중앙계급교양관, 자연박물관,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